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 담화. 우리의 엄숙한 경고와 국제사회의 비난과 규탄에도 불구하고 조선반도 정세를 극단으로 몰아가려는 미국의 군사적 움직임이 날로 더욱 우심해지고 있다. 미국은 이미 스테니스호와 로날드 레간호 핵항공모함 타격단들과 미시시피호 핵동력 잠수함, B-52H 전략폭격기들을 비롯한 각종 전략자산들을 남조선 주변에 끌어들였으며 최근에는 미국 본토에 있는 제169 전투비행단 소속 F-16 전투기 12대를 남조선의 오산 공군기지에 배비하여 우리의 주요 군사 대상물들에 대한 모의타기 훈련을 실시할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것은 미국이 오는 8월 남조선 괴뢰들과 함께 벌여놓게 될 합동군사 연습을 계기로 기어코 조선반도에 핵전쟁의 검은 구름을 몰아올 것을 획책하고 있으며 그를 위한 실천적 단계에 진입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미국은 시대착오적인 대조선 적대시 정책과 허황하기 그지없는 세계제패전략 실현에 환장에 된 나머지 조선반도를 열핵전쟁 마당으로 전변시키고 이를 통해 침략적인 아시아 태평양 전략을 본격적으로 실현해보려 하고 있다. 미국이 고고도 미사일 방위체계 사드를 남조선에 배비하기로 공식 결정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미국과 남조선이 재창하고 있는 사드 배비가 우리 주변 나라들을 직접 겨냥한 것이라는 것은 너무도 자명한 사실이다. 미국과 남조선 괴뢰들의 사드 배비 결정에 주변 나라들이 강하게 반발해 나서고 있는 것이 결코 우연하지 않다. 미국은 우리 공화국을 1차적 공격 목표로 삼고 침략적인 전쟁 연습과 무력 증강, 군사 블록 조작에 광분하는 동시에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군사적 패권을 유지하고 지배주의적 야망을 실현해보려고 시도하고 있다. 미국의 이러한 책동으로 조선반도와 지역에서 평화와 안전이 엄중히 위협당하고 있으며 핵전쟁의 위험은 눈앞의 현실로 닥쳐오고 있다. 우리는 조선반도를 핵전쟁의 참화 속에 밀어넣으려는 미국의 발광적인 책동을 절대로 수소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자위적 대응 조치들을 보다 강력하게 취해나갈 것이다. 미국이 한사코 조선반도에서 핵전쟁을 도발하는 경우 불피코 미국이 먼저 핵의 불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주최 105, 2016년 7월 11일 평양.